갔었잖아. 이제 와서 그런 눈물 보이지 마라. 이미 지난 사랑인데 이제는 나도 너를 잊겠어. 내 상처를 모두 줄 거야.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모두 가져가. 내 아픈 상처 모두 가져가버려. 추억 속에 헤매이는 내가 미웠어. 이제부터 시작이야. 냉정하게 돌아섰잖아. 내 눈물을 밟고 갔잖아. 이제 와서 그런 모습 가슴 아파도 이미 늦은 사랑인데 이제는 나도 너를 잊겠어. 내 상처를 모두 줄 거야.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모두 가져가. 내 아픈 상처 모두 가져가. 추억 속에 헤매이는 내가 미웠어. 이제부터 시작이야. 이제는 나도 너를 잊겠어. 내 상처를 모두 줄 거야.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모두 가져가. 내 아픈 상처 모두 가져가. 속에 헤매이는 내가 미웠어. 이제부터 시작이야.